저 하늘의 구름 따라 흐르는 강물을 따라 정처 없이 걷고만 싶구나 바람을 벗삼아가며 눈앞에 보이는 옛 추억 아 그리워라 소나기 퍼붓는 이 거리를 나 홀로 외로이 걸으면 그리운 부모, 형제, 다정한 옛 친구 그러나 갈수 없는 신세 홀로 가슴 태우다 흙 속으로 묻혀갈 나의 인생아 묻혀갈 나의 묻혀갈 나의 인생아 깊고 맑고 파란 무언가를 찾아 떠돌이 품팔이 마냥 친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 곳에 별을 보며 울먹이네. 이 거리 저 거리 헤매이다 잠자리는 어느 길목인가 지팡이 짚고 쫄룩거려도 어디엔들 이끌리리까 그리운 부모 형제 다정한 옛 친구 그러나 갈수 없는 신세 홀로 가슴 태우다 흙 속으로 묻혀갈 나의 인생아 묻혀갈 나의 인생아 묻혀갈 나의 인생아